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점에서 미얀마, 인디아, 말레이시아에서 8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자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자담회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의해서 조선은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진 정치사상 강국으로 외부 세력의 침략 활동을 걸음마다 짚부셔 나아가는 군사 강국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전변되었다고 하면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 올리신 그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